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? 1번. 네, 한국말이 어려워요. 2번. 네, 작년 겨울에 왔어요. 3번. 네,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. 4번. 네, 쉬운 말은 할 수 있어요.